시편 87편. 주께서 거룩한 산 위에 성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자손들이 산을 어는 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좋아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성이여, 너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블레셋과 두루,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모두 시온 출신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시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시온 출신이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시온을 굳게 세우셨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났구나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음악을 연주하면서 노래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시편 88편.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영혼이 괴로움으로 심히 지쳐 내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도 내가 곧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구렁 속에 쳐넣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주의 분노가 나를 짓누르며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쳐 괴롭게 합니다. 주께서 내 친구들을 내게서 떼어놓으시니 그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덫에 걸려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젖어 흐려졌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매일같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간구합니다. 죽은 자에게서 주의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얼마나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죽은 자가 주의 심실하심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주의 기적이 무덤 속에서 알려지겠습니까? 주의 심실하심이 잊혀진 땅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이며 도움을 청합니다. 아침마다 주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서 숨으십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약하여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주가 무서워 앞이 캄캄합니다. 주의 분노가 나를 휩쓸고 주의 두려움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주의 분노가 홍수처럼 내게 밀려 닥쳐 나를 덮습니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다 앗아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편 89편. 내가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며 주의 성실하심은 하늘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고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내가 너를 왕위에 앉히고 내 자손이 대대로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여, 하늘의 주의 기적들을 찬양하며 거룩한 무리가 주의 성실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와 비교할 만한 이가 누가 있습니까? 어느 천사가 감히 여호와와 비교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서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는 그들 가운데서 가장 위엄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오 여호와여, 주는 힘이 세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주는 거친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치는 물결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라합을 찔러 죽이시고 주의 힘센 팔로 적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는 남과 북을 만드셨습니다. 다불산과 헤르몬산이 즐겁게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팔은 힘이 있고 주의 손은 억세며 주의 오른팔은 강합니다. 주가 세우신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사랑과 신실하심이 주와 함께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항상 주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로우심을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주는 그들의 영광이시며 힘이십니다. 주께서 힘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속하였습니다. 한 번은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젊은 용사에게 힘을 주었고 내 박수... 아... 한 번은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젊은 용사에게 힘을 주었고 내 백성 가운데서 한 청년을 택하여 왕을 세웠다. 내 종 다윗을 찾아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내가 손으로 그를 굳게 잡고 팔로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가 그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며 악한 자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의 눈앞에서 그의 원수들을 멸하고 나의 적들을 쳐부실 것이다. 내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가 내 이름으로 강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뻗치게 할 것이며 그의 오른손을 강까지 뻗치게 할 것이다. 그가 큰 소리로 나에게 말하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바위이십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맏아들로 삼고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 것이다. 그에 대해 나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니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내가 그의 후손을 길이길이 이어줄 것이니 그의 왕조는 하늘에 있는 동안 영원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이 나의 법을 저버리고 나의 법규들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내 규례들을 어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잘못을 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만은 거두지 않을 것이며 나의 성실함만은 지킬 것이다.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의 거룩함을 걸고 맹세하기에 다윗을 절대 속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왕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그의 왕위는 내 앞에서 해처럼 영원할 것이다. 하늘의 진실한 증인은 달처럼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버리시고 그를 물리치시며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종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팽겨 치셨습니다. 주는 그의 성벽들을 모두 허무시고 철벽 같은 성을 돌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물건을 마구 빼앗아 가고 이웃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주께서 오히려 그의 원수들의 오른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그들이좋아서기뻐하게되었습니다주는그의칼을무디게하셨으며전쟁에서그를돕지도않으셨습니다주는그의젊은시절을빨리지나가게하셨으며그를부끄러움으로덮으셨습니다여호와여언제까지숨어계실것입니까언제까지불같은화를쏟으시려하십니까내인생이짧다는사실을기억해주소서주께서지으신모든삶이너무나허무합니다이세상에서죽지않고영원히살사람들이어디있습니까무덤의세력을피할사람이누가있습니까주여지난날을보여주신주의크신사랑은다어디에있습니까진실하신주께서전이다윗에게맹세하지않으셨습니까주여주의종이얼마나모욕을당하였는지기억해주소서내가슴에사무친다른나라들의조롱을기억해주소서여호와여주의원수들이한모욕들을기억하소서주의기름부은다가따라다니면서모욕한것을기억하소서여호와를영원히찬송합니다아멘아멘시편90편주여주는대대에우리의거처가되셨나이다산이생기기전땅과세계도주께서조성하시기전곧영원부터영원까지주는하나님이시니이다주께서사람을티끌로돌아가게하시고말씀하시기를너의인생들은돌아가라하셨사오니주의목전에는천년이지나가어제같으며밤의한순간같을뿐임이니이다주께서그들을홍수처럼쓸어가시나그들은잠깐자는것같으며아침에돋는풀같은이이다풀은아침에꽃이피어자라다가저녁에는시들어마르나이다우리는주의노에소멸되며주의분내심에놀라나이다주께서우리의죄악을주의앞에놓으시며우리의은밀한죄를주의얼굴빛가운데두셨사오니우리의모든날이주의분노중에지나가며우리의평생이순신간에다하였나이다우리의연수가70이요간건하면80이라도그연수의자랑은수고와슬픔뿐이요신속히가니우리가날아가나이다누가주의노여움의능력을알며누가주의진노의두려움을알리이까우리에게우리날계수함을가르치사지혜로운마음을얻게하소서여호와여돌아오소서언제까지이니까주의종들을불쌍히여기소서아침에주의인자하심이우리를만족하게하사우리를일생동안즐겁고기쁘게하소서우리를괴롭게하신날수대로와우리가화를당한연수대로우리를기쁘게하소서주께서행하신일을주의종들에게나타내시며주의영광을그들의자손에게나타내소서주우리하나님의은총을우리에게내리게하사우리의손이행한일을우리에게견고하게하소서우리의손이행한일을견고하게하소서시편91편지존자의은밀한곳에거주하며전능자의그늘아래사는자여나는여호와를향하여말하기를그는나의피난처요나의요새요내가유래하는하나님이라하리니이는그가너를새상향꾼의올무에서와심한전염병에서건지실것이미로다그가너를그의기수로덮으시리니내가그의날개아래에피하리로다그의진실함은방패와손방패가되시나니너는밤에찾아오는공포와낮에날아드는화살과어두울때퍼지는전염병과밝을때닥쳐오는재앙을두려워하지아니하리로다천명이내왼쪽에서만명이내오른쪽에서엎드러지나이재앙이내게가까이하지못하리로다오직너는똑똑히보리니악인들의보응을네가보리로다내가말하기를여호와는나의피난처시라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여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기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성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에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3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였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셨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냐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시편 94편.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나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공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온전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웠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열방을 질병하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는 자가 징치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이 아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병을 다하여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한 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너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며 피를 흐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로다.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느님이시오 우리는 그를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어느 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가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에 인하여 근심하여 그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오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시며 또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망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지어다. 여호와께 돌리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의 공평을 판단하시지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하지로다.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여 임하실 것이니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 진실함으로 백성들을 판단하시리로다.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을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 해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에 들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야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를 열방의 목적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치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로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고 임하실 것이므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켜줬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름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으로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르로다. 시편 101편.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시편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나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순간이 주네.